안녕하세요. 황상 민경춘 박사예요. 제가 부탁을 받아서 팟캐스터 듣는 당 소개를 하게 됐어요.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. 그렇죠. 영광인 줄 알아야죠. 제가 25년을 바쳐 분석한 WPI 테스터로 리얼리스터, 로맨티스터, 휴머니스터, 아이디얼리스터, 아메리칸 투어리스터, 아 이건 아니에요. 에이전터가 있는데, 아니 꽁으로 먹으려고 했으니 훌륭하지 않은 거죠. 아무튼 경수님은 알잖아요. 그 불쌍한 게 어찌할 수 없어요. 그냥 그럽다 하세요. 내가 옛 알고 학교에서 잘린 것 같아요. 니들도 조심하세요. 테드 그 양반은 에너지 과잉이에요. 일하면서 방송도 준비하고 콘서트 보러 가고 몸이 여러 가지예요. 그래서 아 미안해요.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. 디케이 라니스터. 아니 외국인이랑 같이 방송을 해요.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한글등이에요. 여기저기 다 댓글 써요. 신기해요. 이치? 아, 일본 사람이에요. 어이, 나무나 팟캐스터예요. 딴지가 한류예요. 어이, 너클볼러 때문에 한국 왔고요. 참, 여기 다 이상해요. 브락사스님은 일찍 정관을 잃고 그리고 그렇죠 너클볼러 안티예요. 이런 슬픔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어요. 참 훌륭해요. 다들 열심히 준비한대요. 고정 청취자 10명들 기대하세요. 그리고 이거 편집 때도 문자로 보내지 마요. 저 문자 싫어요. 아니 어떻게 문자로 청교수를 해임을.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야생스럽고 좀 더 팟캐스트다운 방송 팟캐스트 듣는 당이 곧 찾아옵니다. Coming soon. 전 아브라 얼스였습니다.